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사오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교회 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천국이라고, 지상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저도 작년에 교회는 천국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조직보다, 어떤 세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의 교회를 가보면 천국같이 느껴지십니까? 좋은 교회를 찾으셨으면 그곳이 정말 천국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장소가 좋아야 돼요. 저 낙도에 있는 교회,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해도 낙도에 있는 교회보다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데 재정이 딸리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넘치고 재정이 많으려면 아무래도 빈민가에 있는 교회보다는 잘 사는, 학군이 좋은 교회에 있는 교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인들이 교양이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죠. 교인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낮고 문화 또 교양 수준이 낮으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는 그래도 종교적인 사람들이니까 교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도 교회는 교인들이 신령해야 하고 또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 리더십, 또 창립한 그 멤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뛰어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만 그럴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제자가 된 그런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만한 교회가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이후 초대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세계 전체 교회가 모이는 공의회, 에큐메니컬 카운슬, 세계 전체 교회들이 다 모이는 공의회도 열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회죠. 유명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교통의 요지가 있었습니다. 장소가 좋았습니다. 에베소는 대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문화와 예술, 심지어 종교도 번성했던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양이 있었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하이 클래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읽었었던 것 같고요. 뭐 그와 더불어 거기가 우상, 예, 종교도 발달해서 많은 우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조건을 잘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보자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보통 선교를 다니면 빨리빨리 이동을 하셨는데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계시면서 목회를 했으니까 굉장히 복받은 교회죠. 그 유명한 그 성령 충만하신 사도께서 3년씩이나 설립하면서 부흥시킨 교회니까요. 그리고 이 교회에는 훈련받은 종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천국 같은 교회여야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훌륭한 리더십과 훈련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4장 25절 거짓을 버리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들은 도둑질 좀 그만해라. 훔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둑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정직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와 노동이 아닌 다른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니까 더러운 말 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음담패설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도 성서시대에 지상에서 존재했던 많은 교회 중에 괜찮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많이 실망하셨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이 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죄인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죄를 범한 자, 질병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이 버리고 싶어하는, 왕따시키고 싶어하는, 격리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울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죄인들의 교회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예수님의 교회는 죄인을 부르는 교회였습니다. 죄인들이 바글바글 와글와글 되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물론 지상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을 고치는 병원, 그것을 교회라고 정의하셨다고 믿습니다.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믿습니까? 죄인을 뜯어 고쳐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끝까지 거룩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곳, 그곳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도 환영받는 곳이 교회요. 거짓말장이도 환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둑질하신 분들도 환영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러운 말하고 아주 입술이 아주 그냥 걸걸한 사람들도 환영받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향해 변화되어 가야 할 지상의 천국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시간이 걸려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뻥튀기처럼. 네, 뻥 하고 한순간에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간혹 특별한 케이스로 갑자기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변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면모가 다 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들과 어울려 살면서 여러 가지 죄인들의 증상을 발견할 때 절대로 충격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본래 모습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문제아들이, 죄인들이, 부끄러운 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러 온 그들이 이기적인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이기적인 것,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머나,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기시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상의 천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어떤 감당하기 힘든 모습을 보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너무 충격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저 사람도 용서하실 거야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공동체, 정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에서 지상의 천국으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 그의 행실, 그의 과거를 가지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모습, 그런 걸 침소봉대하시고 다른 데 가서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피 막 흐르고 뼈가 부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괴로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병원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간호사가, 의사가 어머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하고 충격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것은 병원이 아니죠. 병원 간판을 내려야죠. 병원에 아무리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아무리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환자가 오더라도 의사는 간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침착하게 환자를 돌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인 중환자가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이것이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죄와 고통과 문제와 질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을 다른 말로 중복이더라고 하죠. 다른 말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떠넘기세요. 괜히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 있나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서 고치는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을 고치시는 의사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원들은 다 못 살려요. 우리가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명이라고 하는 분도 다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천수를 다하고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그런 환자를 어떻게 의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작정해 놓으신 그런 사람을 의사가 살려주는 것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65명의 명의, 암 환자를 고치는 명의 명단을 발표했나 봐요. 그걸 또 아주 한국은 또 재밌어. 그거를 또 대학 병원별로 또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다 아실 테니까 1위가 서울대학교, 2위가 삼성병원 있나? 예,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서울대병원, 뭐 기타 등등 돼 있고 지방대에서는 화순 전남대병원인가? 그렇게 암 환자를 잘 살려내는 그런 명의들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봐야 80% 되기 힘듭니다. 잘 하시는 분들이 70몇 퍼센트,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의는 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걱정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살려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아무리 엉망인 것 같은 죄인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험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은 병원을 통해서 거룩한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을 건강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용납하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죄인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4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믿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셔야 합니다. 좋은 직장 그러면은 우리는 샐러리가 높은 직장부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고 정직한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직장입니다. 천국에 어떤 분은 천국에 가서 개업해도 괜찮을 만한 직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에게 덕스럽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동네 사람들이 성은교회는 천국 같은 곳이야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운단 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만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해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선한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길을 살려주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가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세워주면 됩니다. 남자들은 기 한번 세워주면 신나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과 치열한 세상과 싸우러 나가는 남편의 기를 아침부터 죽여놓으면 안 되죠. 말 한마디가 그 천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에게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죠. 성령의 충만한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보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 천국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영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천국의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말을 그냥 하는 이유가 이 말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막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평화를 깨고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절망과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무서운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언어가 한 입에서 나오니까 이게 참 곤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입술로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가장 무섭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혀를 제어하여 거룩한 말, 성령 충만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받은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읽고 마치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병원인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치유를 잘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 치유를 잘 받도록 도와주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모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주 만납시다. 네, 그것이 치유를 가속화하는,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치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고치시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예수님을 부르질 않아요.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계셔도 무시를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명의가 옆에 계시는데 간호사가 다 해버려. 네, 간호사가 있는데 앞에 경비원이 다 해버려. 그 병원은 안 되는 병원이죠. 네, 우리는 경비원은 응급실로, 응급실에서는 의사에게로 환자를 빨리빨리 넘겨야 그 환자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교회는 병원입니다. 영혼을 고치는 병원, 죄인들을 살리는 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기도 중에 세겹줄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세겹줄 기도는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세 명만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이실 때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모이셔도 하실 수 있고, 선교회로 모이셔서 하실 수 있고, 세 명 이상 모이시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서로가 가진 기도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갈급해하는 그 심령에게 주님께서 더 빨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가능하면 우리가 이 세겹줄 기도, 삼겹줄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모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도 모이지만 카카오톡으로, 또 집에서 저녁에 주무실 때 혼자서 다른 두 분을 생각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유의 능력을, 치유의 기쁨을 속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죄인들의 교회, 죄인들의 병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일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의사가 되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유일한 의사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영혼의 질병에 걸렸을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